사랑해선 안 될 사람 사랑한 죄에 이토록 흐느끼면 쓰라린 상처 안고 가네 이 생명 다 바쳐 사랑한 그대지만 운명이 갈라놓은 그대와 나의 사랑 돌아서 가는 길에 비가 내리네 눈물 같은 비가 내리네 안 될 사람 사랑한 죄에 이토록 흐느끼면 쓰라린 상처 안고 가네 그 갈아주는 괴로운 이 마음을 꽃처럼 아름답단 서러운 추억 안고 돌아서 가는 길에 비가 내리네 눈물 같은 비가 내리네